역량 강화를 위한 토크 세션 인더스트리 4.0 혁신 역량 강화 특강 프로그램 안내입니다. 신청 대상은 4차 산업혁명 혁신기술 관련 기술개발, 아이디어, 창업, 사업화 등에 관심 있는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학생입니다. 프로그램은 HIT 612호에서 5월 17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며 5월 12일 금요일 오후 3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양대학교 인더스트리 4.0 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동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한양대학교 학생 및 교직원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사칭하며 명의 도용뿐 아니라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전화 및 문자를 받았다면 이는 모두 보이스피싱입니다. 소액 결제를 통한 문화상품권 구매 유도 및 송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현재 범죄 수사는 경찰이 전담하므로 검찰이 수사 목적으로 개인에게 연락할 일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교내 구성원분들의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2023학년도 1학기 창업융합전공 학생 모집 안내입니다. 신청기간은 5월 15일 월요일부터 19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신청 자격은 창업에 관심 있는 한 학기 이상의 성적이 유효한 서울캠퍼스 재학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양대학교 창업지원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러시아의 침공 직후부터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 현장을 보도하던 프랑스 기자가 현지 시간 9일 최전선에서 로켓포 공격에 희생됐습니다. 이날 프랑스 AFP 통신은 이 매체 영상 기자인 기자가 동부 격전지 바흐무트 인근에서 그라드 로켓포 공격을 당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전쟁 이후 우크라이나에서 숨진 취재진은 최소 1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그는 전쟁의 시작부터 최전선에서 우리에게 진실을 전하기 위해 용기를 잃지 않았다라고 하며 고인의 가족과 동료에게 애도를 전했습니다. 충북 청주 한우 농장 두 곳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것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이에 해당 농장에 대해선 살처분이 이루어지고 농장 인근에 방역대가 설치돼 이동 제한 조치 등이 시행됐습니다. 전국 우제류 농가를 대상으로 11일 0시부터 48시간 동안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청주시를 비롯한 8개 시군에선 전체 우제류에 대한 긴급 예방접종 및 임상검사가 실시될 예정입니다. 100여 차례에 걸쳐 북한에서 지령을 받고 보고한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전 간부들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10일 간첩과 특수잠입 탈출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전 조직쟁의국장 A씨 등 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과 캄보디아, 베트남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만난 혐의와 2018년부터 모두 102차례에 걸쳐 북한의 지령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A씨 등이 노조를 동원해 북한 지령에 따라 민주노총을 장악하고 국내 정치를 교란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양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5월 11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김민지, 기술의 윤리경, 담당의 박예린이었습니다.